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받을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도 주님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하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늘지에도 더불어 주시어서 주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늘 것을 땅을 것으로 맞받고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옵나니 그 모든 불충한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모두 불살라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교회 문제는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왜 발생한 거냐 하면 우리 모두가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하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그렇죠. 완전하게 세상을 향해서만, 세상을 향해서만 내가 서 있고 말이죠. 하나님을 등 뒤에 세워놓고 외면하는 꼴이어서 그렇다는 거죠. 교회 문제는 목사의 문제다. 아니다. 교회 문제는 교인들의 문제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도 교인이잖아요.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와 교인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모두 다 말이에요. 물론요, 직분이 다르고 말이에요. 그, 종교적, 사회적, 권세가 다르죠. 그리고, 또 하는 일들이 달라서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목사가 어떤 교회 내에서의 큰 권세를 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는 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말이에요. 교회의 한 구성원이니까, 각각이 모두 구성원이니까, 설사, 그, 목사가 그릇되게 인도하고 불의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교인들이 껴있다면,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 당연히, 축출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다수의 교인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목사 포함.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요?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신학적인 그 다툼이 있었어요. 성경적인 이해에 대한 갈림이 있었죠. 그래서 분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 등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생각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바르며 어떤 것이 신자로서의 올바른 실천의 모습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열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조금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종교적인 이해가 더 풍성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4명 정도가 추려졌단 말이에요. 누구죠?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고 예수의 행적이 올바르다라고 주장했던 그 예수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물론 예수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이때도 어떤 그 우두머리 지도자, 특별히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뉘어졌었거든요. 동일해요. 요즘도 신학 나뉠 때에 아무래도 그 신학적 이론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눈길을 쏟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세만큼 하늘의 부르심을 갖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모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교인 다수가 설사 목사만큼 바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사만큼 많은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사만큼 성경적 이해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다수 교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수 교인이 교인일 때, 즉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배나 지옥자식 된 그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흑암을 사랑하사 오신 거예요. 그 흑암이 뭐죠? 흑암이 죄를 지은 사람들, 그걸 흑암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니까. 세상은 이 물질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세계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흑암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빛이 왔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흑암이라고 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그렇게 적시하고 있잖아요. 그 흑암을 사랑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겐 쓸데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할 일 잘해나가는 자식보다 그래도 뭔가 내 손길이 더 필요한 자식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크기가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저 아이는 내 관심을 더 필요로 하는구나, 내 손길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파는 아니고 베드로파는 아니고 또 아볼로파는 아니고 예수파는 아니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와 같이 목사냐 교인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그렇죠? 교회 문제가 있어요. 교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깨어있지 못한 교인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어 차례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시러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실 때에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핑계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실정법도 그렇거든요. 나는 여기가 60km 속도 제한이 있는 지역인지 몰랐어요. 라고 해도 그것이 무죄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80km로 달렸더라면. 그리고 큰 추적이 마침 내 오른쪽을 지나가고 있어서 그 사인판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80km로 달렸어요. 라고 해도 그것은 이유로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운전자. 동일해요. 여러분들 손에 이미 말씀을 기록해서 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한 시간 정도만 깨어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불의하고 또 미혹에 아주 새콤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깨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연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셨으므로 하늘 지혜로 그 미혹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왜 일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에는 리더들을 통해서 전체 무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경륜을 보이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각 개별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엘서에 예언된 그 예언을 오순절날 성취하시면서 각각 모든 신자들에게 예언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각각 그 모든 신자 하나하나가 모두 다 성령을 받게 역사하셨으며,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신자 모두가 하늘의 깊은 곳까지라도 다 통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리더를 세워서 다수 무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만약에 리더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전체 무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단순히 하늘의 말씀을, 그 구속 섭리를 딜리버리 하는 거죠. 배달의 민족처럼 그냥 배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짜장면 배달하듯, 짬뽕 배달하듯, 그거 배달하는 거예요. 배달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우치는 거죠. 그리고 깨우친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구약시대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와 바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나는, 바울이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었대요. 심고 물을 주었어요. 되게 중요한 일이죠.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큰 차이가 있어요. 저도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냥 심고 물을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시 정황 이런 거 살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었을 때 땅을 파서 씨를 심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씨가 썩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땅 밑에 있었던 씨가 움직여서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죽어가면서 싹을 나게 한다라는 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 이해를 구하는 문학적 표현이죠. 그렇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심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심겨져 있는 것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자라게 하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라게 하는 건 생명 주심을 말을 하는 거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심고 물을 주는 건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17년을 살고 있으니까 심는 거 그게 씨앗,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심는 일이 하늘의 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학적 표현의 의도는 뭐냐면,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놓고 또 그것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거, 그 정도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이끈다고, 리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감동이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이미 충분히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거든요. 2017년도 오늘을 사는 한국 기독교계의 교인들이 설교 말씀을 한두 편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심겨졌어요. 굉장히 많이 물을 주었거든요. 근데 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도 문학적 표현이에요. 바른 리스판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이 있다라면, 그 시점부터 사실은 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잘하게 하심의 역동적인 메커니즘을, 인간 사회의 질서로 작동시키는 중이시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 메커니즘은 인간 사회의 뿌리 박혀 있다는 거죠. 인간 사회를, 인류 사회를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른 리스판만 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내 삶에 이입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체화되는, 구현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6절은. 그런데 그 주체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하게 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또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 가서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NIV 성경에서는 이 살펴보아라 라는 번역을 see, 보아라 라고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뜻이 to learn thoroughly. 그러니까 무엇을 통하여 배우라 라는 뜻이 원어 뜻이 그게 더 강해요. 물론 see가 그런 뜻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observe가 맞단 말이죠. 참여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자라나는 모습을 통하여 배워라. 그 자라나는 모습에 참여해라. 그 교훈대로 따라 실천해 보아라. 그런 말이에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라는 말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늘 섭리가 내게 구현되는 것을 경험해 보아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자라나게 해주냐 말이죠. 무엇이 자라나게 해주냐 하면 그 땅 밑에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실제, reality라고 하는 거죠. reality. 그렇죠. reality. 그 땅 밑에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reality under the ground. 그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reality가 뭐냔 말이죠. reality가 당연히 뭐겠어요? 말씀이지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 들에 핀 백합화의 교훈이 바로 그거거든요. 교훈, 닥트린, 하늘 교리, 하늘 섭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들의 백합화를 통한 하늘 섭리는 말씀이 생명을 잉태케 하고 자라나게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은 이미 인류사회에 전달되어져 있는데 개별적으로 듣고 읽게 해주는 역할을 바울이 하는 거죠. 아볼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죠. 그냥 딜리버리 하는 거죠. 배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체로 자라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그 일을 들의 백합화를 자라는 것을 통해서 see, 보아라, observe, 참여해 보아라, to learn truly, 동참해라 라는 거죠. 그 자라는 것을 통해서 배워라, 참여해서 배워라 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요, 결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식물이 자라나는 걸 비유를 들었지만 식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온전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그 성경을 통해서 육신적인 메시지들이 너무 전해졌어요. 이게 한 110년, 120년 전에 제가 지금 철학자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미국 철학자가 이런 자기 개발에 관한 이론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이 미국 사회에 확 퍼졌어요. 그 퍼진 것을 뒤늦게 조용기라고 하는 한국교계의 걸출한 목사가 직수입을 했던 거죠. 이 순복음 교단 오순절이라고 하는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교단 있잖아요. 이 교단이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이건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오순절 교단은. 여러분 그 아주사거리 뭐 아주사의 대부흥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뭐 세이모 목사나 뭐 다른 목사들이 뭐 성경도 갖지 않고 12시간 동안 설교를 했다. 뭐 방언으로 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늘의 은혜를 엄청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그리고 미국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뚜렷하게 큰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말해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이긴 하더라도 하늘의 역사는 아니다. 하늘의 부흥이 나타난 역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시발로 해서 물론 딱 그곳으로 시작해서 그 오순절 교단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전 미국에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와 같이 어떤 초자연적인 그리고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또 그 은사를 더 많이 강조하면서 더불어서 이들이 채택해서 활용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거죠. 행복하게 살라. 그래서 한국에서 행복으로의 초대가 대박난 상품이 되었더라는 거죠. 대박난 상품. 종교 상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3중 축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육체적 축복, 환경적 축복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을 바라보고 아프게 살기를 바랄 필요는 없잖아요. 육체적 질병을 얻게 돼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사고 때문에 또 그런 그 고통을 육체적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쾌유를 빌어줄 수 있잖아요. 이 성경에 나온 거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뜻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섭리가, 즉 하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완전하게 구현되는 거. 그게 하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마태복음 6장 이야기인데 그 6장 이야기, 6장 28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See, observe, learn through something. 그렇죠. 뭐죠? The world죠. The reality. 땅 속에 있는 거. 그렇죠. 이건데 이게 6장 28절인데 그 밑에 6장 31절에 가서 보면 그 전에 새 이야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육신적인 문제 걱정하고 살 일이 아니다. 그건 내 관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내가 온 만물을 지었을 때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먹고 사는 것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이 발견해낸 게 그거잖아요. 먹이사슬. 그렇죠? 먹이사슬이 자연을 통해서 보니까 발견한 어떤 하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라고요. 그것이 자연에 부어주신 원리란 말이에요. 자연을 돌아가게 하시는. 그렇죠? 모든 그 살아있는 것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질서를 부어 넣어 주셨으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이 용사가 돼서 법 만들고 제도 만들고 자기들의 왕국 만들고 스스로 그 왕국의 노비로 살기를 작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세운 왕의 통치를 받고자 했었잖아요, 인간들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자기의 그 군사로 만들고 자기의 빵과 포도주를 만드는 일꾼으로 만들고 그들을 일을 시키고 그들의 소득 중에 11조를 강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인간의 왕국,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낙원에선 이런 걱정이 없었단 말이죠. 장차 되려 할 그리스도 나라에도 이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입을 거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거 먹을 거쉴 곳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지경으로 악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은 그런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걱정하며 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먹을 것, daily bread, 그렇죠? 그것을 구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살고 사는 것으로 그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실한 가운데도 내가 부족해서 설사 세상 임금이 내 육신을 저당 잡아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밥그릇을 뺏어서 그래도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지언정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랑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끔, 부부간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에는 항상 여러분들 아시지요? 남편 되는 사람들이 그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저도 이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로 붙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소소한 이런 게 있어요. 소소한. 소소한 행복이란 말을 하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을 살면서 크게 와닿는 일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행복하게 살았어도 행복인지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표현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그냥 조금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날씨도 좋았고요. 마침 풍경도 좋았던 겁니다. 근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좋았고 뭔가 평화스럽다라는 느낌이 내게 왔어요. 그때 여러분도 행복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 밖에도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행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치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더 한 차원 승화된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기뻐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 앞에 수식어는 뭐냐면 큰 이렇게 있어요. 큰 기쁨. 그렇죠?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는 어떤 큰 희열 같은 거 그걸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말해요. 하느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시는 상태에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심으로 얻게 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죠. 그 기쁨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비슷한 기쁨이 여타의 종교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철학이나 사상 가운데도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보이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한계요? 영속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그 기쁨은 이승을 이생을 아직하고도 나중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의 성격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매우 크죠. 이 기쁨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이 설령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법제도 장치에 결박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법제도 장치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만큼은 공중을 나는 새처럼 훨훨 자유로이 날아 완전히 그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영적 성취감, 즉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경험이 있어줘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경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계신지. 즉 그분의 역사가 뭐죠? 그분의 일하심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고 계시는지.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근데 내 주관적인 생각에 상대방을 끄집어와서 내 주관적인 생각 가운데서 내 주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많이 바래요.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 지혜를 구해서 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좀 예민하죠.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의 감정을 나눠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여기는 그 마켓에 가보면은 꽃꽂이를 해서 이렇게 꽃들을 파는데 어디는 좀그 굉장히 그 크게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꽃꽂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고용이 되져가지고 말이죠. 정말 꽃을 잘 이렇게 이렇게 꽃다발도 만들고 화분도 만들고 또 예쁜 병에도 만들고 어떤 그 도기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거에도 담아놓고 뭐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투명한 그 크리스탈 안에 한 종이 꼽아서 이렇게 리본 매달아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굉장히 이뻐요. 그러면 우리가 이쁘다고 하죠. 아름답다고 해요. 그런데 지나가는 들풀은 무심코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도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더 많은 감정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너 가지, 너댓 가지의 감정만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더 많은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이 더 적은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은 감정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감정들을 경험해서 더 적은 감정들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어찌 보면 감정 정리를 더잘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댓가지의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더 많은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너댓가지밖에 감정을 경험 아그 그거밖에 감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답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그냥 다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거는요. 사람이 개발시켜서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질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를 때 다름으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이게 서로 주관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구나 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내 주관대로 끄집어와서 내 감정과 일치를 이뤄내라라고 우리가 쉽게 강요를 하거든요.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못해서 섭섭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아니,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섭섭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지 않아서 다툼이 벌어져요. 그렇죠? 허물이 허물로만 보여서 그래요. 아, 왜저 사람은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 이쪽에서는 왜 저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문제시 삼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조금의 측은지심도 없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들이 어떤 변명들을 늘어놓냐면 나름대로의 그러면서 인간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나름대로의 이유와 논리들을 막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지고 결집이 되지고 이론화되지고 논리화되져서 이런 기질적인 부분 이에 다 합세되지고 해서 그래서 아볼로파가 되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바울파가 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가 되지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고 했다고 해서 사랑 타령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그렇죠? 미국 기독교인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사랑만 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성취되는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는 회개와 아니 죄와 죄에 따른 회개 그거 그리고 아니 죄와 죄에 따른 형벌 그렇죠?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용서라는 사랑 이 십자가의 도는 이게 다 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늘의 사랑이 이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신 거거든요. 죄가 있어요. 근데 죄를 도말하시는 거거든요. 죄를 지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라는 걸 싹 빼고 사랑만 하려고 해요. 미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2017년도 서구화된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구려 사랑 타령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걸 강조해. 어떤 사람은 그리고 굉장히 학습적이에요. 엄청나게 학습적이죠. 아마 이런 사람들이 바울파인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요. 그렇죠? 한국에 요즘에 개혁주의 신학, 개혁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개혁적인 성향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개혁주의 신학은 달라요. 개혁주의 신학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강조했던 그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그렇죠? 그런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신학, 그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이 개혁주의 신학이 자금에 한국 기독교를 보고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는데 제 시각에는 여전히 한 가지 악한 점은 뭐냐 하면 교회 내에 붙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촛불에 참여하지 마라 라는 말을 직접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몇 차례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드린 것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깨달았느냐를 시험 보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걸 가지고 얼마나 실천을 했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를 보실 것이지 얼마나 십자가의 도, 즉 사랑을 실천하며 죽음까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가를 보실 것이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느냐를 안 보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지금에 있는 기복신앙을 두들겨 패기만 하는 것, 그것에 비판의 날을 세워서 메세를 들이대는 것으로 그치면,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답습해왔던 그와 같은 선교, 그와 같은 구제, 그와 같은 봉사에 머물러 버린다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전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있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건데 그걸 외면하고 등한시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혁주의 신학 역시 마찬가지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바울파 뭐 이런 거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실천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조금 더 작게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분열,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열, 책망하시는 그 분열은 이런 분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열. 그렇죠? 참 요즘에 은혜가 싸구려 감성이 돼버렸어요. 은혜는 싸구려 감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는요, 더 이상 내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감성이 아니라고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감성 터치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죽음으로 이루셨다는 게 뭐예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처절한 거죠. 은혜는 이와 같이 감성 터치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감성팔이, 은혜라는 걸 감성팔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감성으로 대치시켜 놓고 그걸 팔아 제끼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죠? 은혜는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하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게 은혜예요. 죄 있는 곳에 은혜 넘친다 그러잖아요. 내 죄가 도말되어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는 하늘 섭리의 완성된 실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다. 그 말이에요. 자라나다. 은혜를 경험하다. 경험한 은혜대로 따라 산다. 그 실천하여 인생살이를 한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자라난다라고 하는 말은. 7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시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죠.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이름은 잊어먹었어요. 상임 지휘자가 한번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왜그 지휘를 하고 나면 그 인사를 하잖아요. 지휘자가 청중을 향해서 뒤돌아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뒤돌아서 그 관현악단을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랬대요. 연주를 하고 나서, 그 베토벤 곡을 연주를 했다는데, 연주를 하고 나서, 지휘를 하고 나서 그랬대요. 뉴욕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I'm nothing 그랬대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you're nothing 그랬대요.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and you're nothing.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But Beethoven 그랬대요. 베토벤이 그가 진짜라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든 창조적인 그의 창조적인 음악 작업을 통해서 탄생한 그 곡을 연주한 수도 없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창조 작업에 조금도 보태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뭐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도움을 준 일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은혜로 그의 창조적인 음악 작업을 즐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I'm nothing, you're nothing but Beethoven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달의 민족이에요. 짜장면 배달하고 짬뽕 배달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미 말씀이라는 꼴은 쥐어졌다니까요. 그렇죠? 이 말씀이라는 꼴을 내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볼로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미 손에 쥐어졌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일하심.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은혜. 더 다른 말로는 하늘 섭리. 더 다른 말로는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 나라에 들이시려고 하는 하늘 뜻. 이거거든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짜를 그냥 배달만 하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시게 하시는 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면 뭐로 전해요? 이런 말씀을. 저는 뭘 하겠습니까? 8절에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여기서 하나라고 말을 했는데, NIV 표현을 보면, one purpose.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삯을 받을 것입니다. 받게 됐죠. 그렇죠?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금 면류관 쓸 거예요. 그렇죠? 금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응? 이렇게 반응을 보이실 분이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면류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도 왕의 면류관을 쓴 자의 자격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나라에서는. 즉 아무도 우리를 호령하거나 우리를 압제하거나 우리를 통치하거나 우리의 삶을 저당 잡을 사람이 없다. 그 말에 이 그리스도 나라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이제 아무도 구속하지 않고 못하고 영원히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죠. 죽음이라는 왜곡된 것을 경험할 필요도 없는 그와 같은 날에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으로는 자녀예요. 그렇죠? 역할로는 뭐 목사로 살거나 아니면 어부로 살거나 아니면 그 밖에 뭐 사업가로 살거나 그냥 이게 다른 거죠. 높낮이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도 사실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에도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맨몸으로 왔다가 벗은 몸으로 왔다 옷 한 벌 건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소유한 것 같죠?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점유하고 있는 거죠. 내 것이 어딨어요? 내 것이. 옷 한 벌 가져가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입고 내 몸이 썩으면서 그것도 썩는 거예요. 그 옷 내 거니까 썩기 싫으면 나일론으로 해 입으시든가.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소유가 없다는 거죠. 점유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점유하고 있다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겨우 먹고 있고 뭐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분으로는 자녀고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역할이 다른 것을 신분이 다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종이라고 말하면서 목사가 상전이 되어 있는 2017년도란 말이죠. 젊은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젊은 목사들도. 제가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치근한지 몰라요. 제가 가장 치근한 그 목사들이 뭐냐 하면 목회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에요. 목회 못하면 하지 말지. 안 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생업하며 살면 되지. 그리고 그냥 목회하지 않고 역할이 다르니까 자기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면 되잖아요. 목사나 집사나 모두 다 인간들이 만든 제도에 따라서 선출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눠놓으신 거예요. 목자의 삶을 살아라, 교사의 삶을 살아라,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목사를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고, 뭐 안수한다 그러고, 영어로는 ordination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처럼 만들어놨는데 성경엔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다는 거죠. 신분은 자녀예요.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역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자격도 취득하지 못해요. 이건 같은 날 벌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 자녀보다 더 열등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엔 그렇죠. 세상에는 그래요. 내가 큰 부자면 내 자식과 내 회사의 직원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원리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원리가 달라서 종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 높낮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해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듣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그냥 심고 물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연구하지 아니하면, 공부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즉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듣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을 마음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즉 늘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늘 은혜가, 하늘 영광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극명하게 들으셨습니다. 이제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가심으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 것을 땅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저 성경을 통해서 세상살이 교훈이나 얻으려고 했던 하나님, 좀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담겨놓은 하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내 소원 성취나 하려고 읽었던 하나님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그와 같은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회개함나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앞두고서도 맞닥뜨려 서 있을 때라도 당당하게 그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듯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 선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지에 하늘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더불어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날마다 먹이시고자 날마다 교제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작은 자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과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작은 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